제14차 216 과학기술상 수여식이 16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이 수여식에 참가했습니다. 수여식에서는 아크릴계 질감 생산공정 확립을 비롯한 10여 건의 대상 과제들의 216 과학기술상 증서와 메달이 3건의 대상 과제들의 과학기술 혁신상 증서가 수여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일꾼들 222여 명이 216 과학기술상, 과학기술 혁신상 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수여식에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 실장을 비롯한 6명이 2016년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됐습니다.